진 사랑만큼 할 수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나는 지금 얘긴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.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은 선한데 너를 닮아 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있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사랑이 그 약속, 그 약속을 지켜줄래 살아도 우리 다시는 지라이 물들어 온통 날 마그마

살아나서 날 부르네. 두근거리는 내 작은 마음으로 붙잡을 수는 순수한 열정을 소망해왔던 푸른 가슴에 그 꼬마 아이와 어른이 되어간 사이 현실과 마주쳤을 때 그대를 사랑한다 그 말을 왜 못해 저만 가나 그댄 떠나나 그댄 짐작조차 할 순 없게 Thank you. 내 안에서 웃었고 또 네가 미웠어. 청춘을 러비했다는 생각이 말로 되리고 그 시간 동안 너무도 서로 날아왔던 밤. 잘한 사랑이네. 혹시 아니라면 헌신이 내 진심이 너에겐 불편했구나. 헌신이 진심이 너에게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.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하지만